천사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캐널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멋지게 장식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타나는 구세군의 자선 남비가 등장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에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섯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크라이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캐롤송과 추리와 구세군의 종소리가 더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작 나타나야 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캐롤송과 추리와 구세군의 종소리가 파묻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온 인류와 함께 그 소식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을 오늘의 이 시점에서 기쁘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를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30절부터 3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당시에 마리아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열두 지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란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그분의 이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빌미로 자기들의 할라디에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라디에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축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옮겨졌다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으면 그짓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의 말씀 우리는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신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큰 자도 작은 자도 왕도 아니면 우리가 가장 천하게 보는 그 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째 책, 책들이 펴져 있고 그럼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은 불신자들의 책. 첫 번째 책. 우리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1번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1번, 2번.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 여기 생명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1번 기록이 되어 있다. 2번 기록이 안 되어 있다. 1번, 2번. 할렐루야! 전부 다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성도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인데, 그 보상이 무슨 심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행 심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넌 몇 개 남았니? 몇 개 남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몇 개 남겼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으면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달란트를 남겼으면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너한테 상급을 주노라. 주노라.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적어도 이런 상급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공적이 있잖아요. 봉사한 공적이 있잖아요. 전도한 공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는 공적이 있잖아요. 다 받아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3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 번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며 또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근하는 안진맥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의 앞에서 날마다 구근하는 안진맥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맥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구걸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요? 한국 거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 푼 보태줍시오. 에? 미국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푼 보태줍시오. 에가 아니라 Do you have a change? 잔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근데 거지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한 번 보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보태달라고 했는데 이러면 지금 베드로는 한 번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대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지는, 구걸하는 거지는 종량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게는 은가금은 없대요. 돈이 없대요. I have no money. 동문서답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베드로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일으킨 원인이 뭐였습니까? 일으킨 도구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1번 소유하고 있다, 2번 소유하고 있지 않다, 1번, 2번. 일반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내가 위급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은 나의 생활 속에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그분 때문에 슬퍼해야 되며 그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의 믿은 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과 예수를 믿은 후에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니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5절과 6절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가문과 족벌과 지식은 너무 화려하였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흠발만한 가문과 족복과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7절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이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정말 최고의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가문과 족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로 여겼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가치로 두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왠지 아십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것은 존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존귀가 뭡니까? 가장 높고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음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밸류의 문제입니다. 무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무게는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의 밸류는 어디다 두십니까? 묻겠습니다. 1번 바뀐 게 있다. 2번 아직도 바뀐 게 없다. 1번 2번 두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떠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벌, 학위,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노하우,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5절과 6절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세 번째,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형님 이해가 되십니까? 5절, 6절을 똥오줌으로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자랑거리, 그것을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신앙의 위치에 올라가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없습니다. 포기하면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백목사가 하루아침에 이런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는 다 끊었습니다. 우리 삶이 다니던 은행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도 포기했습니다. 짓꾸리만한 힘도 다 포기하고 제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렸더니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 퍼스트가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그리고 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축복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시요. 기쁨이요. 소망과 승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일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은 식인종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한 법령을 제정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발견되면 총살형을 시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인종들은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영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몰래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식인종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잡아먹는 사람도 똑같이 귀합니다.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아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축하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성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